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 몸소 조직 지도하신 만강에서의 연극 피바다 첫 공연 여든돌 기념 주최정 문예사상 연구 모임이 17일 평양 대국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기자, 편집원들, 과학교육기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5, 1936년 8월 중국의 무송년 만강에서 몸소 조직 지도하신 연극 피바다 공연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인민들에게 투쟁만이 살 길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조국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데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부루의 고전적 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기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 용도하시어 주체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